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일 바보의 공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정희재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윤봉선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조선 제일의 바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김득신입니다. 김득신은 조선 중기에 살았던 시인입니다. 김득신의 어렸을 적 이름은 몽담인데 태몽에 나타난 중국의 대학자 노자의 다른 이름인 담과 꿈몽자를 합친 이름이지요. 김득신은 1604년에 태어나 1684년에 81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1500편이 넘는 시와 180편이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득신이 지은 시는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김득신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런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머리가 나빴지만 책과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섰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총명하지 못한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아버지 김치의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현재 모습을 꾸짖거나 과거 급제라는 성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공부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 제일의 바보 김득신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아장아장 걷고 조잘조잘 말도 배우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떼도 쓰고 짓궂은 장난도 쳤지요. 저 아이를 가졌을 때 꿈에서 노자를 만났지. 잘하면 큰 사람이 될 게야. 부모님은 기대가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호된 마마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이가 자라 글을 배울 나이가 되었어요. 외삼촌이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거물현. 아이는 온종일 매달려도 한 구절을 외우지 못했어요. 마마를 앓은 탓에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까마귀도 너보단 낫겠다. 너처럼 둔한 아이는 처음이야. 외삼촌은 버럭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난 바보인가 봐. 까마귀 아이는 제 머리를 콩 쥐어 박았어요. 머릿속에서 콕콕 까마귀가 글자를 먹어치우는 것 같았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글은 나중에 배우자. 아버지는 토닥토닥 달래주었어요. 까마귀 아이는 10살이 돼서야 다시 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기지개만 켜도 싹, 하품만 해도 싹, 금방 읽은 것도 돌아서면 깜깜했어요.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르치는 게 빠르겠어. 친척들도 하인들도 수군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큰 소리로 읽어보렴. 술술 외워진단다. 아버지는 까마귀 아이에게 둘도 없이 좋은 스승이었어요. 천지지간 만물지중해. 까마귀 아이가 장난스레 소리 높여 읽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면 금세 기운이 빠진단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천지지간 만물지중해. 이번엔 굼벵이 기어가듯 느릿느릿 읽었어요. 너무 느리면 딴 생각이 난단다. 아버지, 밖에서 말이 울어요. 누가 왔나 봐요. 까마귀 아이가 책을 내던지고 발딱 일어났어요. 공부할 땐 책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렴. 엎드려 읽으며 퉁퉁 발장구를 치기도 했어요. 손발을 가지런히 해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단다. 아이가 금방 잊어버려도 아버지는 거듭거듭 일러주었어요. 난 머리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야겠어. 까마귀 아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책 한 권을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천 번까지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지 잊어버릴까 봐 서산을 썼어요. 서산은 글을 읽은 횟수를 세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나중에는 서산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책을 묶은 실이 끊어지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까마귀 아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은 여전히 머리가 나빴어요. 한식날, 말을 타고 가는 길에 좋은 시가 떠올랐어요. 마상봉 한식,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니, 만나니. 허,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곱비를 잡고 가던 하인이 뒤를 이었어요. 도중 속 못 춘, 가는 길에 늦봄 되었네. 까마귀 청년은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렸어요. 네 재주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말을 타거라. 하인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리가 날마다 공부하던 책 맨 처음에 나오는 시잖아요. 까마귀 청년은 또 제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까마귀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어요. 제가 드디어 시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참 잘했다. 공부는 꼭 과거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란다. 까마귀 청년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까마귀 청년은 너무 슬퍼서 책도 읽기 싫었어요. 그러다 퍼뜩 아버지가 일러준 얘기가 떠올랐어요. 책을 읽으면 돌아가신 옛 어른들도 먼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단다. 아버지는 또 말했어요. 난 네가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까마귀 청년은 그리운 아버지 무덤 옆에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며 3년상을 치렀어요. 까마귀 청년은 갈수록 책에 푹 빠졌어요. 시 짓기도 짜릿짜릿 재밌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상추쌈을 내왔어요. 어쩌나 보려고 일부러 양념장을 내지 않았지요. 청년은 짓담한 시를 생각하느라 건성건성 상추쌈을 싸먹었어요. 싱겁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응? 그제야 밥맛이 맹숭맹숭하단 걸 알았어요. 책 생각, 시 생각에 빠져 모든 걸 잊었던 거예요. 어느 해 가을,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까마귀 청년의 머릿속은 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술을 한 잔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려는데 벼락처럼 멋진 시구가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청년은 뛸 듯이 기뻐서 아버지께 올릴 술을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무슨 짓이에요? 동생이 화를 버럭 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일을 칭찬해 주셨을 거야. 이제 청년은 옛날의 까마귀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떤 책이든 막힘없이 얘기하고 아름다운 시도 짓게 됐으니까요. 까마귀 청년의 이름은 김득신이었답니다.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잠기고 가을 산에는 소낙비가 들이친다. 해 저무는 강물에 풍랑이 이니 어부는 서둘러 뱃머리를 돌리네. 어느 날 임금님이 시 한 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김득신입니다. 호, 뛰어난 당나라 시에도 뒤지지 않는구나. 임금님은 이 멋진 시 속의 풍경을 병풍에 담으라고 했어요. 궁궐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진사 김득신, 나이 59세, 본관은 안동, 남봉 김치의 아들, 문과 급제요. 사람들의 눈길이 김득신에게 쏠렸어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김득신은 성균관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책벌레로 이름을 떨쳤어요. 걸어도 앉아도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글, 글, 글 생각뿐이었어요.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며? 소문을 들은 친구가 물었어요. 잠에서 깨어 가만히 손으로 문지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김득신이 대답했어요. 김득신은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눈빛으로 종이를 꿰뚫을 만큼 온 정신을 모아 책을 읽었지요.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면 1만 번도 넘게 읽어서 서재 이름도 억만재라고 지었어요. 김득신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남다른 눈과 생각으로 빼어난 시를 많이 지었어요. 모두 고개를 내젓던 까마귀 아이가 뛰어난 시인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김득신은 자기 무덤 앞에 새길 글을 스스로 지었어요. 재주가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시오.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지만 마침내는 뜻을 이루었다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뿐이오. 김득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조선시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 아이들의 공부법은 많이 읽기입니다. 김득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저 읽고 또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득신은 30권이 넘는 책을 1만 번 넘게, 최고로 많이 읽은 책은 11만 3천 번까지도 읽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글을 눈으로만 읽기보다 소리내어 읽고 또 읽다 보면 소리와 함께 글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그 뜻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옛사람들이 생각한 올바른 공부, 올바른 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양의 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정밀하고 익숙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글을 읽을 때는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모아 입으로는 외면서 마음으로는 그 뜻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글자와 글자, 구절과 구절의 뜻을 거듭 찬찬히 풀어나가고 글 읽는 소리에 억양을 붙이며 자신의 마음과 뜻을 넉넉히 열어놓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공부를 오래 하면 올바른 도리가 몸에 충만하고 총명이 날로 열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먹는 여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여우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과 후추를 톡톡 뿌려 꿀꺽 먹습니다.

몽땅 먹어 치웠어요.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였지요. 아저씨가 다른 책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사서가 확 튀어나왔어요. 책을 먹다니! 사서가 화가 나서 외쳤어요. 당장 그 주둥이를 우리 책에서 떼지 못해요! 아이쿠 깜짝이야! 놀란 여우 아저씨는 입속에 든 종이 조각들을 얼른 삼키면서 그 커다란 눈으로 사서를 쳐다보았어요. 아저씨의 순진한 표정은 누가 봐도 가슴 찡할 정도였죠. 책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서는 으름장을 놓으며 여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출입 금지예요. 여우 아저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읽을 것도 먹을 것도 구할 데가 없어진 불쌍한 여우 아저씨.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광고지라든가 공짜 생활정보신문들을 먹으며 겨우겨우 버텼어요. 심지어는 집 뒤에 있는 헌 종이 수거함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음식만 먹은 여우 아저씨는 마침내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곱던 털도 점점 윤기를 잃어갔지요. 얼마나 책이 먹고 싶었던지 여우 아저씨는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6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 나오는 꿈을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뱃속에선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불쌍한 처지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남에게 절대 폐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도서관 사건만 빼면 말이죠. 여우 아저씨는 뚱뚱이 할머니한테 털모자를 빌렸어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메고 아저씨는 길을 떠났어요. 바로 길 모퉁이 서점을 향해. 서점에 도착한 여우 아저씨 문을 쾌당 박차고 들어가 외쳤어요. 손들어! 이건 장난이 아니다! 당장 내 가방에 책을 넣어라! 허튼 짓을 하면 엉덩이를 물어줄 테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서점 주인은 얼른 가방 가득 책을 채워주었습니다. 24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들로 가방이 채워지자 여우 아저씨는 서점을 나왔어요. 끙! 이렇게 무거울 수가! 다음번에는 식품점에서 손수레를 빌려야겠어. 여우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강도짓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여우 아저씨는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책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책을 개걸스레 먹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당신을 체포하겠소! 하마처럼 배가 부울룩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책을 훔치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란 걸 알아보았던 거예요. 뚱뚱이 할머니 털모자를 썼는데도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우 아저씨는 사정을 늘어놓고 100번, 1000번, 아니 수십만 번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범죄는 범죄요. 경찰관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아저씨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여우 아저씨에겐 물과 빵밖에 없었어요. 읽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튼 여우 아저씨에겐 읽을 것은 전혀 주지 않았어요. 독서 절대 금지라는 벌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옛날 옛적에나 썼던 잔인한 방법이로군.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난 사흘하고 반나절도 더 살지 못할 거야.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우 아저씨는 교도관 빛나리 씨를

왜 여우 아저씨의 모든 소설엔 언제나 소금 한 봉지와 후추 한 봉지가 들어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